동화 한국어 버전 전나무. 옛날 깊은 산 속에 작은 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아름답고도 자유롭게 서 있었죠. 햇살은 밝고 바람은 살랑이었어요. 나뭇잎들도 흔들거렸죠. 전나무를 둘러싼 나무들은 크고 강했어요. 그는 주변 나무들이 자신을 낮잡아 보는 게 싫었죠. 말 그대로요. 좋은 아침이다, 꼬맹이.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보렴. 저기 온다, 새들 말이야. 하하하하, 네 말이 맞아, 밤. 날씨가 정말 좋아. 저기 벌써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게 보이는걸? 소풍 가는 날인가 봐. 오늘 아침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새들은 제 주위를 날아다니지도 않아요. 저는 키가 너무 작아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보이지도 않는걸요. 제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바깥 세상과 집들을 볼 수 있게요. 아가, 넌 클 거야. 우리 모두 그러는 걸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아. 멈춰지길 원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가진 지금 이 순간을 즐겨. 너는 다시는 작아질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건 딱 하나.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 상태로 지낼 일은 없다는 것뿐이네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작은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니? 우리가 작았을 때는 햇살도 거의 쬐지 못했어. 기억나, 밥? 숲이 얼마나 울창했는지? 그럼, 장가지를 뽑기조차 힘들었다니까. 아, 그리운 시절이야. 날씨가 정말이지 너무 좋다. 저 작고 귀여운 나무 좀 봐. 이게 무슨 표시일까? 누군가 이 나무가 기억해주길 바랐나 봐. 놀라운 일도 아니야. 너무 작고 귀여우니까. 이 나무는 이 숲의 아가야. 보셨죠? 저를 아기라고 부르면서 놀려대는 거요. 널 놀린 게 아니야. 널 좋아했는 걸. 멍청한 토끼 같으니. 보셨죠? 저것도 절 놀린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여기 서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글쎄, 네가 거기 서 있는 걸 몰랐다면 어떻게는 이쪽으로 깡충 끼었겠니? 지금도 제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놀리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재미있는 거지. 네가 너무 귀엽게 생긴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 정말 싫어요. 싫어, 싫어, 싫어, 싫어. 허허, 다시 한번 말해줄래? 나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 말이야. 이제 그만해, 말리. 애 좀 그만 놀려. 잘 들어. 네가 가진 것에 행복해해. 삼림 밖에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고. 삼 뭐요? 삼 뭐라고요? 삼림 밖에 말이야. 뿌리째로 뽑아간다고. 삼림 밖에는 사람들이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 나무를 뿌리째 뽑는 걸 말해. 그 땅은 이제 농장 같은 걸로 바뀌게 되는 거지. 무서운데요? 그럼...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더 커야겠네요. 그렇죠? 깨달은 게 고작 그거란 말이야? 가진 것에 행복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꼬맹이. 하지만 아기 전나무는 더 많이 자라고 싶었어요. 봄, 여름, 겨울이 지나도록 말이죠. 이듬해는 나무에 좋은 것들만 주었어요. 그는 나뭇가지를 하나, 또 하나 늘려나갔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슬펐어요.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죠. 그는 더 크고 더 빠르게 자라나고 싶었어요. 옳지. 그래, 맞아, 토끼야. 계속해. 저리로 가. 난 더 커질 거야. 내 말 들어. 이 모든 걸 그리워할 때가 올 거라니까. 바로 그때 인간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죠. 그들은 사정없이 도끼를 내려쳤어요. 모든 나무들을 무너뜨렸죠. 울창했던 나무들은 작은 그루터기가 되었어요.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죠? 아, 우리 차례가 온 거야. 기억해! 지금 가진 것에 행복해야 돼! 하지만 당신한테 뭘 하려는 거죠? 이봐요! 그는 정말 슬펐어요. 이제서야 걱정되기 시작했죠. 친구가 사라졌다는 슬픔은 정말이지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는 이제 혼자였어요. 얘기를 나눌 친구 하나 없었죠. 늘 그렇듯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슬프기만 했어요. 나도 같이 갔더라면 인간들은 왜 날 내버려둔 거지? 나도 다 컸는데 이 숲에서 혼자 뭘 해야 할까? 그렇게 친구 하나 없이 몇 달이 흘렀어요. 그는 하루하루 외로움과 불행함 속에 자라갔죠. 그러던 어느 날 황새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새들이 말해주길 네가 친구들을 찾고 있다며. 내가 그들을 본 것 같아. 그들은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커다란 배에 거대한 돛대가 되었어. 전 세계를 여행하는 배 말이야. 뭐라고? 여행을 한다고? 난 여기서 무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인간들은 왜 날 데려가지 않은 거지? 나도 여행하고 싶단 말이야. 그들은 집이 그립다고 하던걸. 거짓말. 어느 누가 이 지루한 곳을 그리워하겠어. 그들은 바다에 있잖아. 근데 바다가 뭐야? 그걸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 못 기다린다고. 그럼 이만. 기다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됐는데? 내가 알아. 그들이 커다란 집에 있는 걸 봤어. 정말이지 멋져 보였어. 모두들 눈이 부시게 치장했던걸? 눈 부셨다고? 그리고 그 다음엔?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 아, 우리도 몰라. 정말이야. 그 후로는 다시 본 적이 없거든. 분명 어디 아름다운 곳에 있을 거야. 눈부신 그런 곳 말이야. 다가올 일은 모른 채 나무는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죠.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도 집을 떠날 날이 찾아왔어요. 아, 인간들! 이번엔 분명 날 데려가겠지? 아, 생각보다 더 아픈걸.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더 크고 밝은 미래가 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는 커다란 저택으로 옮겨졌어요. 사람들은 그를 화분에 넣고 주변에 모래를 채웠죠. 그리고 머지않아 눈이 부신 치장이 시작됐어요. 그는 보석처럼 빛났죠. 마무리를 장식하듯 그의 머리 위에는 별이 놓여졌어요. 정말 완벽했죠. 어서, 나무 아래 선물을 놓쳤구나. 이런... 이게 정말 나야? 너무 아름다워.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우와, 이 나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예쁜 건 난생 처음이에요. 그럼 이 나무를 찾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녔단다. 방금 들었어? 날 찾아 돌아다녔대. 난 정말 특별해. 아이들은 그를 둘러싸고 춤을 췄어요. 신나서 뛰어다녔죠. 그리고 나무 밑에 앉아 아빠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달라고 졸랐어요. 그래, 어제는 흥부한 얼부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은 험티덤티 이야기를 해보자꾸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너만큼 커다란 달걀이 있었단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조금밖에 알려지지 않았지. 아, 아침이야.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걸? 더 눈부시겠지? 다른 동화도 듣고 또 춤을 출 거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시간은 흘러 햇살이 환하게 비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죠. 아니, 날 잊을 순 없어. 난 제일 아름다운 나무라고. 난 특별해. 아, 드디어 오시는군. 그럴 줄 알았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 돼. 왜 그걸 떼내는 거야? 아야, 아파. 날 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뭐야? 끝이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야? 아, 잠깐. 그럴 리 없어. 아직 눈이 내리잖아. 땅이 딱딱할 때지. 눈이 녹으면 날 다시 심어주려고 그러는 건가 봐. 정말이지 자상하다니까.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았어요.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다락방 구석 그 자리에 놓여 있었죠. 아, 반말이 맞았어. 숲이 그리워. 햇살과 바람도 말이야. 날 다시 밖에 꺼내주기만 한다면 좋을 텐데.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어. 안녕, 늙은 나무. 대체 내가 어디가 늙었다는 거야? 내가 살던 곳엔 더 늙은 나무들도 많아. 정말? 네가 어디서 왔는데? 아, 숲에서 왔지.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숲 말이야. 숲? 우리는 한 번도 못 가봤어. 더 말해줘. 나무는 기꺼이 들려주었어요.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더 많은 쥐들이 찾아왔죠. 그는 햇살과 바람에 대해 말했어요. 밥 이야기는 물론이고 그리운 말리와 그의 따뜻한 웃음소리도요. 수잔의 현명함, 그 또한 빼놓을 수 없었죠. 토끼 이야기도 해줬어요. 항상 자신을 뛰어넘었다고 말이죠. 이상하게도 이제는 더 이상 토끼가 얄밉지 않아. 기꺼이 내 머리 위를 몇 번이고 뛰어다니게 하고 싶어. 우와, 너 거기서 정말 행복했겠다. 아, 맞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불평하느라 바빴어. 친구들 말이 맞았지. 더 즐겼어야 했는데 가진 게 있을 때 말이야. 그 이야기가 네가 아는 전부지? 아, 험티덤티 이야기도 옛날에 들어서 알고 있어. 내가 빛나고 젊었을 때 말이야. 그 후로도 그는 쥐들에게 어떻게 이 집에 왔고 얼마나 빛났는지 들려주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들었던 그대로 험티덤티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달걀이 공주랑 결혼했다고? 정말? 우리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혹시 베이컨이랑 촛불에 대한 이야기도 모르는 건 아니지? 몰라. 들어본 적 없는걸. 에이, 나는 갈래. 그렇게 모든 쥐들이 떠났어요. 하, 뭐, 그래도 얘기하는 동안 재밌었어. 다시 심어주시려고 하는 건가? 제발 절 밖으로 꺼내주세요. 제가 있던 숲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암담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또 이래. 대체 왜 계단이 있는 거야? 아파. 신선한 공기, 햇살, 바람. 난 더 바라는 게 없어. 내 평생에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네. 마지막 남은 나무를 이리 데려와라. 태워버리자. 나무는 이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었어요. 바로 그때. 안 돼, 잠깐. 그건 내 나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이 표시 보이니? 이 나무는 할아버지가 너희들만큼 어렸을 때 숲에 심어놓은 거란다. 근데 나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지. 나는 두려웠단다. 나무들이 없으면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니? 그리고 우리가 계속 숲을 벤다면 비도 내리지 않을 거란다. 비가 안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 너희 나이 때 했던 그대로 하자꾸나. 숲으로 가서 더 많은 나무들을 심는 거지.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 존중할 줄 알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숲도 신선한 공기도 비도 오지 않게 될 거란다.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그 나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나무는 멋진 나무대문으로 변신했어요. 할아버지네 집 문으로요. 그는 행복하게 사람들을 맞이했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환영해 주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해를 맞이했고 바람을 향해 미소 지었죠. 문 앞으로 날아온 새들과도 얘기를 나눴어요. 제비들과 노래도 불렀죠.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행복했어요. 훌륭한 경치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죠. 할아버지와 아이들은 함께 숲속으로 가서 더 많은 나무를 심었어요. 숲은 그 어느 때보다도 푸르렀답니다. 이렇게 나무는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들도 함께 말이죠.